푸른 나무 아래에서 춤을 춰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감싸 날때의 리듬 속에 빠져들어 모든 걱정 멀리 날려버려 깨라서 더 빛나는 이 순간 타오르는 마음을 느껴봐 열대 밀림 속으로 지 않아